365일 366일 다시 365일 265일 이렇게 1361일을 지내온 금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분위를 타파하며 자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고8자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은 1월 5일 웃으면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던 천인호, 볼링부에서 활동했고 축구를 좋아했던 박영인, 수학선생님이 꿈이었던 다혜공주 이다혜, 1월 6일 낙천적인 성격의 축구와 가수 MC 더 맥스를 좋아했던 김승태, 1월 9일 엄마랑 언니랑 다정한 삼총사처럼 지냈고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던 정가현, 가족은 다혜의 보물 1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고 했던 똥강아지 정다혜, 1월 11일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부모님 결혼 20주년 여행을 보내드렸던 효녀 싱숭생숭 신승희,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 그림을 담당한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우의 고모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1월 5일인데 5일 동안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직. 저도 아직은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네. 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맞아 맞아. 내가 한 만큼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렸군요. 욕심은 집어치우고 이제 복을 지으면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을 짓기 이전에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아, 네. 어떤 요즘 너무 까칠해져서 무언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림을 좀 안 그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림으로 그리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찬미공주. 참미공주는요? 어떠세요? 요즘에 네. 제가 독서 모임을 좀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한 네다섯 명의 첫 모임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아주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총균세. 인류 역사의 문명과 관련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혹은 누가 머리가 좋은 건지 유럽 사람들이. 결론은 그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후, 야생동물, 야생식물, 최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유라시아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아.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혹은 아메리카나 예, 이쪽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쪽에 원주민 톡창민들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쓴 책이에요. 인류 역사를 봤을 때는 토착민이 다 죽죠. 아메리카에서도 스페인이 168명 잉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8만 명 둘이 싸웠는데 스페인이 이겼죠. 거예요? 그거 보면서 토착민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과 가상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총과 균을 갖고 있는 유라시아 또 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토착민들을 싸움에서 이어서 그들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왜 아메리카를 지배한 민족이 왜 유럽이냐. 그 당시에 중국도 그 유럽과 맞먹는 문명을 갖고 있었고 그쵸. 선박 기술도 갖고 있었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제 유럽이 그렇게 식민지를 많이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저자의 얘기에 의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커다란 네. 한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한 명이잖아요. 유럽은 땅덩어리 여덟 반도도 있고 해안선도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박이나 그러니까 군주에 의해서 한 가지로 어떤 정책이 통일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선박을 해서 선박을 많이 키워서 뭘 하겠다 그러면 그러려고 했었는데 뭐 그때 그 당시 왕권이 그거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러면은 뭐 이러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그냥 묻히는. 근데 유럽은 이 나라에 가서 뭐 그쵸. 돈을 대줘라 내가 어디를 가겠다 뭐 이러면 이 나라에서 안 되면 저 나라 가서 얘기하고 저 나라 가서 그러고 결국에는 스페인 가서 그거를 돈을 이제 원조를 받아 그래서 콜롬비아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대륙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 훨씬 더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보면서 아 지방자치제 더 활성화되는 것이 그럼요 훨씬 낫죠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유미 세균들? 그런 웹툰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른 애 수준이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조금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책 읽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글씨가 안 보여. 노안이 돼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는데 또 정신이 또 사나우면은 책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패드 사셔야 되겠네요. 활자를 좀 늘리게. 예전만 해도 책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1년에 몇 권을 읽나 읽을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책을 적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권을 읽을까 말까 읽는 게 너무 서러워.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뭐든 하려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비울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그 공부하는 게 평생을 닦아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 고집도 세지고 그쵸? 욕망도 더 세지고 아무튼 그러네요. 쉽지 않네요. 집에 네. 있는 짐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 마음을 버릴 수가 있지. 아. 짐부터 버리는 맞아요. 걸로. 오늘이 네. 미수습 자 49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진짜? 그래서 작년에 11월 18일이네요. 장례식을 치르고 49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평택 서호 추모공원과 시흥에 있는 대각사 등에서 49제를 지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49제라는 게 7일 동안 네. 7번 재판을 받아요. 죽은 혼이 바로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면 49제 때 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탈상을 한다고 해요. 그 49일 동안은 혼이 아직은 떠도는 거죠. 이승에. 그래서 49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불교에서는. 49제 지내는 친구 중에 박영인 학생 있잖아요. 아, 예. 박영인 학생이 오늘 1월 5일 생일이에요. 아, 1월 5일? 네. 아, 오늘이네요? 네. 4.16 연대에서 노란색 달력이 왔어요. 펴보니까 매일매일 아이들 생일이 다 있더라고요. 아이들 생일도 일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따로 나와 있어요. 5일. 웃으면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던 천인호. 과로하고 5반. 볼링부에서 활동했고 축구를 좋아했던 박영인. 6반. 축구와 네, 상징적으로 네. 나오고 네. 그랬죠. 팽목항에도 항상 걸려있고 그랬거든요. 정말 운동을 좋아했나 봐요. 마음 아프잖아. 아우, 마음 아프잖아. 난 심란하잖아. 책 위주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는 1년 동안 아이들 생일을 쭉 돌아보면서 사실은 생일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이름을 한 번씩 더 불러보고 네. 싶어서 2017년 12월 31일 날 광화문에서 1월 1일을 맞이한 거고 12시 40분쯤에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해서 새해 첫날 목포신당 도착해서 삼거리 들어오는데 아이들 사진을 쫙 걸어놨거든요. 아. 깨끗하게. 여기는 이제 이름이 없어서 아. 제가 그냥 얼굴 보고 1번 2번 이렇게 세고 있는데 어떤 분이 툭툭 치더니 사진 찍어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그럼 분이 두 분이나 있었어요. 내가 참, 사진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세월호가 있고 그 뒤에서 해가 막 떠 있는데 그게 이건 진상규명이 된다는 표시야. 찍어야 돼. 그래서 핸드폰이 꺼져 있었거든요. 배터리 켜가지고 핸드폰 딱 키니까 아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완전 멘붕. 청와대에서 모바일용 달력을 배포했거든요. 다운은 받으실 수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사진들이 쭉 있는데 보통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네. 찍었더라고요. 4월 달에는 대통령 얼굴이 없어요. 거기 4월 달 사진은 노란 현수막에 글씨 써 있는 걸로 그걸 보면서 가슴이 또 한 번 뭉클했죠. 다른 사람한테까지 울림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게 참 보면 고마워요.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축제를 통해서 해외 춤들과 또 우리 춤이 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성과물을 보였는데요. 올해가 서울세계무용축제 한 사람의 무용평론가가 무용계에서 꼭 있어야 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이렇게 꿈꿔왔던 축제를 민간 자격으로 20년을 이끌어와서 20년이라면 이제 성년식을 하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다음 또 20년 행보를 기대케 하고 스파프도 의미 있는 공연을 했는데 특히 올해 아비뇽 축제에서 초연되었던 드미트리아스의 위대한 조련사를 올 한 해 바로 아비뇽 끝나고 한 두 달 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하는 그런 계기였는데 기존에 그동안 해외 무용 뭐 이렇게 소개된 거하고는 뭐 클래스가 다를 정도로 수준 있는 작품으로 저는 뭐 감히 최근 2, 3년 내에 가장 훌륭한 해외 무용 공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공동 제작하고 우리 국내 관객들한테 당의 연도에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획자들의 어떤 선구안 또 그동안에 이렇게 쌓았던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아닌가 싶었고요. 모다페를 통해서 이스라엘 팀들이 또 좋은 작품을 보였고 부산 뭐 국제무용제라든가 기존의 서울 국제춤축제 또한 뭐 장애인 국제무용제도 뭐 2회째를 맞아서 품을 또 보여줬고 대한민국 발레 축제를 통해서는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은 김용골 씨가 은퇴한 발레리나 군무로 은퇴한 발레리나의 자서전 같은 그런 것들을 연출 안무를 해서 아주 상당히 소극장 발레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뭐 내년 2월에 퇴임하는 정의숙 교수가 만든 서울 무용영화제 번째 열렸는데 올 한해는 독립 안무가들의 활약이 많이 돋보였는데 좀 생존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전이 됐나요? 발레 STP 협동조합이 수원 발레 축제라든가 또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강동 아트센터에서 그리고 마포 아트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공연이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올해는 지난 7월에 현대무용 단체 10개 단체가 모여서 쿠코다라는 현대무용 협동조합이 이루어졌고요. 또 11월에는 한국무용도 에픽댄스쿱이라는 체제로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장례식도 가지고 공연도 가졌습니다. 전통무용연합 소규모로 한국무용 안에 같이 전통무용이 들어가도 되는데 따로 또 전통무용도 현대무용협동조합의 약간 준단 뭐 이런 기구처럼 생겨났는데 이게 과연 예술이 모여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컨템포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각들이 좀 각자가 좀 뭐가 이렇게 불쑥불쑥 자신의 존재감으로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그냥 합동 공연 한번 하는 것으로 위로는 될지만 서로의 고생을 좀 나누어 가고 이해해주는 건 됐지만 이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과연 이게 평준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개성들이 오히려 함몰되거나 좀 전체의 틀에 좀 갇혀지는 우려도 좀 없지 않아 들어서 한 1, 2년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서울무용센터나 서울문화단을 통해서 청년예술을 통한 공연들이 굉장히 오래 활발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공연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비평가라든가 현장 기획자들이 챙겨보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최초예술 지원 사업들이 연중 공연이 되면서 기회가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가는 건 좋은데 조금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이 너무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공연을 올리면서 이런 이렇게 질적인 면 그런 것들은 조금 뚜렷하게 괄목할 만한 눈에 막 들어오는 기대주가 보여요.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이런 취업 그리고 무용과 졸업생들이 과연 무엇하고 사라지나 그 많던 무용과 졸업생들은 과연 뭘 하고 살까 이런 고민들이 좀 화두가 되면서 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는 이런 진로 특강이라든가 뭐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을 전문무용수에 떠나서 이제 대학교 재학생들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진로에 대한 문제, 무용계 졸업생들이 과연 직업을 어떻게 창출하며 무용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자존감을 그 어느 해보다 좀 고민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공연단들이 아 공연단들이 네, 공연단 혹은 안무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예술단체는 아까도 말씀 여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예술단체는 그 개성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건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획자들이 사실은 잘해서 기획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좋은 기획자들이 잘 기획을 해서 개성 무너지지 않게 서로 조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획자 계속 나오고 그 기획자가 그 안에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어떤 기획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연 단체에서나 뭐 안무가들이나 뭐 무용수나 댄서들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노벨 과학상이나 아니면 노벨상 쪽으로도 그 일본 아이들이 좀 많이 바탕에 대해서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는 정부 차원에서 되게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초를 전부 다 무시하고 뭔가 돈벌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투자를 하게끔 지금 현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씁쓸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네요. 그것도 이명박 때 다 없애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과도 없어진 과도 많기도 하고. 그죠. 예, 무용과도 없어진 학교도 많았어요. 아, 무용과도요? 네. 무용과가 이제 폐지하는 아니면 통폐합하는 식으로 다른 과. 통폐합하면 무용과는 어디랑 통폐합을? 뭐 그럴 수도 있고 예술.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통폐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130조가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7장 선거관리 중에서 114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항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투표한 장소에서 거기서 수개표를 하면은 간단할 텐데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게 시민의 눈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저건 하니까 한 아줌마 그러더라고. 얼마 받아요?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 스트렝스 차례이고요. 카드를 보면은요. 8번 스트렝스 카드는 맨 위에 로마 숫자로 8이 써 있고요. 맨 아래 영어로 스트렝스라고 써 있어요. 카드 이름이 힘이죠. 그림을 볼게요. 노란색 바탕에 산과 나무가 있는 초록 배경의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여인과 사자가 있어요. 여인은 흰 옷을 입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눈은 감고 있어요. 머리에는 화관을 썼고 허리에도 꽃으로 장식된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 위에는 메비우스 띠가 있어요. 여인의 한 손은 숫사자의 입 위에 올려져 있고 또 다른 한 손은 사자의 턱을 받치고 있어요. 마치 사자의 입을 두 손으로 닫으려고 하는 듯이요. 숫사자는 여인을 쳐다보고 있으며 혀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여인은 힘으로 사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포용력으로 사자를 다루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머리 위에 있는 메비우스 띠는 무한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때 여인이 갖는 힘은 배짱이나 모험, 추진력, 빠르게 밀고 나가는 힘이라기보다는 담대한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용기, 관대한 포용력,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힘인 거예요. 일종의 모성애 같은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연도 카드가 메이저 카드의 의미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8번 스트렝스의 카드는 1번부터 7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8이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알고 있어서 내가 해 내가 그런 거거든요. 예, 소울넘버 8번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알바가 주인처럼 주인이 알바처럼이라는 투철한 주인 정신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몸이 고생한다고도 했었고요. 애정결핍의 소녀 가장이라고도 했어요. 자, 그럼 연도카드로 돌아와서 8번 해는 어떨까요? 8번의 키워드는 patience예요. 인내죠. 느낌이 오실까요? 8번의 해에는 인내하며 온몸으로 몸빵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외면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8번과 같은 17번 카드, 17이 1 더하기 7에서 8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번과 같은 17번 카드 스타 카드가 있죠. 스타 카드의 키워드는 호프, 희망이었어요. 밤에 꼴랑 희망 하나 남은 거 가지고 피난길에 나선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밤은 약속의 밤이라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3년을 보냈는지 볼게요. 5번 더 하이로폰 교황의 해예요. 나의 명분을 바라보며 견뎌요. 6번 더 러버스 연인의 해 새로운 관계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성찰하는 시기를 보내고 7번 더 체리엇 전차의 해에요.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해를 지났어요. 7번의 해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를 나간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한 발을 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장창 깨져요. 그래서 8번은 모든 게 도전인 거예요.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만해. 그게 내가 할만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인 거예요. 내가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나의 한계를 알아가는 해입니다. 아무데나 뻗친다고 힘을 쓰면 헛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일과 인과관계 속에서 감정, 열정, 욕망들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해나가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죠. 고통이 야생의 사자급입니다. 카드에 나오는 숫사자. 고통이 야생의 사자급이에요. 엄청난 거죠. 동물원의 사자도 아니고. 야생의 사자를 길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이 힘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상처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길들이셔야 해요.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8번을 맞으신 분들 내 머리 위에 메비우스 띠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무한한 힘을 믿으시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 안에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일단 크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견뎌낼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나답게. 오늘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연도 카드 8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카드 8번이 네. 그 연도 카드 말씀드릴 때 메이저 카드랑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계속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울 넘버 얘기할 때 소울 넘버 8번이라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지만 카드 자체의 이미지는 주는 내용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올해는 몇 번이었죠? 올해는 11번 저스티스죠. 작년에 10번 Fear of Fortune에서 11번으로 넘어갔으니까 작년에 바뀔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1월, 2월, 3월, 4월에서 12월이라는 달력을 쓰는 문화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게 11번 저스티스죠. 그러니까는 자를 것 과감 없이 자르고 자른 거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나아가는 해인 거죠. 그거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통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문 넘버대로 연도 카드는 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11번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적폐청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뒤도 안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상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라랄라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오늘요? 네, 오늘 어떤 돌아가셨어요. 분이요? 그 성함은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31명 지금 이제 남으셨고요. 김복동 할머님도 오늘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수술이 잘 끝났다는 것까지 사진이 올라온 왔었는데 할머니 어떤 수술하신 건지 그거는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길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 안에 빨리 해결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저께 이제 청와대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8분을 모시고 네.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 모시고 그런 이제 사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김복동 할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못 오시니까 또 할머님 또 찾아가셔서 손 잡아드리고 그러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할머님들 점점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하루하루가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네. 힘들게 버티시는데 마음이 급한 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안동에 갔었었는데 네. 안동에 좀 시내 쪽에 이제 저녁 먹으려고 지나가다가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거예요. 아, 안동이에요? 예. 그래서 딱 봤는데 제가 익히 보아온 서울에서 봤던 그게 아닌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 다르지? 저건 뭐지? 누가 간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갔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게 약간 이제 그 작가분이 따로 있으시나요? 근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 미술 협회 회원들이 안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금 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미술 협회에서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원래 안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자존감이 그렇죠. 또 되게 센 곳이나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천안, 그리고 천안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그 거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고장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곳이 바로 안동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독립운동가가 많으시대요. 그리고 일정 관광기 때도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자부심 있는 고장인데 이제 평화에서 그것이 2017년 8월 15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네. 이제 세워지고 그날 이제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거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천동으로 만들어졌는데 키도 굉장히 155cm 작은 키에 52kg 정도 이런 구체적인 것도 컨셉이 있었나 봐요. 작은 거에 체중을 가진 평균치의 소녀의 모습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의자가 아니라 그 돌바위 돌바위에 한 소녀가 앉아있는데 오른손에는 보자기가 들려있고 왼손에는 치마를 이렇게 움켜쥐어 있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서 다른 소녀상과는 다르게 손에 작은 보자기가 들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 앉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언덕 위에서 고향 마을을 이제 내려다보면서 아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소녀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처음 이게 소녀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생각 처음으로 해봤어요. 미련하게 맨날 그 소녀상인 줄만 알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 도시마다 약간 그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대 앞에만 가도 서 있잖아요. 그 어저께는 청와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분들을 초청하셨고 네. 오늘은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초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새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이제 시국적인 문제를 이제 어른들한테 조언을 듣고자 초청을 하셨대요. 직접 일일이 앞에 나가서 다 어르신들 모시고 맞이하고 이랬다고 하네요. 그 트럼프가 문재인을 100% 지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밤이 우리는 밤이었고 오전 8시. 그러니까 그때 전화가 왔었대요. 어제 밤에. 아, 어제 밤에? 100% 직접 전화를. 약간 어제 JTBC 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어젯밤 10시? 자기네 시각으로는 8시, 오전 8시. 좋아.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역시. 트럼프가 문파야?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되겠어. 미국에서도 100% 지지한다고 하니까 종북 얘기하고서 미국 왜 의사를 따르지 않냐 하면서 네. 미국에 의지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얘기 못하는 거죠. 대화 말고 할 게 뭐겠어. 기분 좋네요. 자 추천곡 들을게요. 네.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 노래 중에 천천히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지만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은 이모가 오시고 이불이고 만드신 분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다 떨어졌는데도 버리기가 아까운 색깔이 죽어도. 되게 고와요. 네. 지금 태어났으면 라이프 스타일러 그런 이모가 해준 이불을 덮고 자다가 다른 이불을 못 덮어요. 기성품을 못 썼었어. 이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무슨 햄버거 가게에 이제 들어가는데 계산대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들으면서 울면서 쓴 곡인데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 어디서 옷을 샀을까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 어디서 가방 샀을까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 모두가 쳐다보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그냥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살에 한번 내줘면 한마디 하려 한데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햄버거 세트 주세요 오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음료는 사이다 주세요 오 저기서 걸어오던 그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그저 행복거를 걸었어 포장을 원했던 거지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그를 쳐다보던 타인들과 목적이 같았던 거야 그저 햄버거를 좋아하는 모두와 같았던 거지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 어디서 옷을 샀을까 저기서 걸어오는 저 사람 어디서 가방 샀을까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던 그 사람 가제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하니 아직 1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